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창립 이룬 한돌술 축하해서 방글라데시우 사회주의 학생 조선이 15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오늘 조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각하의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그대로 재현하신 김정은 각하의 현명한 영도 아래 청년 중시를 변함없는 전략적 노선으로 틀어지고 나가고 있으며 청년 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